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저음하여 중국, 越남, 몽골, 네팔, 싱가포르, 이란, 캄보디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이탈리아, 체스코, 볼스카, 기네, 민주공고,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세네갈, 메이코, 베이루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조제 우리나라 상설대표부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위원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정부, 성, 정당, 기관,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 연구자들,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숭관경의를 드렸습니다.